남조선 인터넷 도시는 통일 유수에 의하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, 진보연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3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키 리절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에 항의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한편 남조선 인터넷 도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환수복지당이 평화미국 원종단을 구성하고 1일 미국에서 반전평화를 위한 원종투쟁에 돌입했습니다. 이날 원종단은 첫 시작으로 백악관 앞에서 미국의 반전평화단체들과 함께 집회를 가졌습니다.